만만하러 그대와 사랑을 이루었고 사랑 하나로 서로의 진실을 알아 서로를 위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진실한 사랑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. 다시 내게 말해주는 사랑은 가슴에 묻혀져도 한 세월 살다 떠나간 세월 어떡하나 길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세상을 여노리라 기억 속에 다 잃은 뛰었어요. 언제부턴가 따스한 눈빛 보았어요. 아구야 마늘